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특히 의롭다 하심과 이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와의 이 관계를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뒤섞음으로써 생겨나는 많은 혼란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신 것을 거기에 어떤 성화를 섞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서 결국 인간의 무엇이 뒤섞이는 이런 일을 야기시키는 인간의 무엇으로 구원에 함께한 동참하는 그것을 이뤄내는 이런 가르침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심과 성화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먼저 정리를 기초적으로 했죠. 우리가 의롭다심과 성화는 서로 이렇게 뗄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인데, 신자에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갖고, 성화는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구원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그 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들이 어떤 보상, 어떤 논리나 어떤 공로 개념으로 행함과 어떤 삶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에게서 실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의롭다 하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공로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 배운 그것이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처음에 그렇게 기복적으로 배운 사람들, 항상 이렇게 공로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뽑아진 것 같아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게 탁 살아나요. 그리고 그것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맹점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봐요.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옛날 할 때 특히 그렇게 해서 잔뼈가 굵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좀처럼 안 벗어나져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에 가서 영향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 선교단체에서 영향받은 것이 또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의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배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또 목회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교단체 시스템만 고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형성한 것이 이게 어떤 게 형성이냐라는 게 그 진리 형성 외에는 이게 그 진리에 근거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기가 개혁되고 이렇게 다루지도록 하는 그런 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고집을 부린 틀로서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틀로서 무엇을 갖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를 형성해서 배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복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보상심리나 축복 개념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급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행함과 삶에 대한 공로 인정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함을 인정하시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셔서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 또한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런 상급 개념을 좀 덧붙이고 나니까 누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런 상급, 하나님 주신다는 그 상급에도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지금 제가 은혜 상급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이 상급이 어떤 사람에게서 더 낫고 못하고의 성격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악과 죄가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악이 싹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뭐냐 이제.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가치가 없는 우리들의 행함에 대해서 자격도 안 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아도 우리에게 내지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말한 것이 인드웰링 씬이라는 게 있어요. 내지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나오는 무슨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며 인정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겠지. 우리들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공로로 인정돼서 받는 무슨 그런 개념으로서 상급 개념을 우리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시는 가운데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거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시는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적인 수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차등을 두어서 우열과 열등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열등과 우열 개념을 느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가 나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영향 미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보시면 우리들이 티각태각하면서 서로가 이해 못하는 이런 모든 개념 보면 그 파고들어면 우열과 열등 개념이 있어요. 다 우리들이 강하고 그것이 그런 야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 빌미가 될 그런 여지는 있지 존재하지 않아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 신적인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고 또 그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런 차등 개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다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 신적인 충만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적인 생명을 소유해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열등 우열 개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에 참여하여서 영광과 복을 누리며 아니 그것이 상급의 근본 내용이고 중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차등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면류관을 얘기할 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의와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다 소유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근데 면류관 장차 많은 면류관을 얘기하는데도 바로 그런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면류관조차도 궁극적으로 얻는 최후의 상급과 관련된 그런 면류관 표현조차도 근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내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등 개념은 없어요. 옛날 붕사들이 누구는 뭐 더 좋은 천국 가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한 사람들은 더 좋은데 있게 되고 또 이게 거기서 여기서 뭐 좀 잘못 믿은 사람들은 뭐 개털 모자를 쓰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근데 우리가 참 순진해가지고 그때는 그런 얘기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야 그래야지 내가 절대 개털 모자 쓰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열심을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참 그 붕사들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어려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썼고 너무 아르미니스적인 그런 이해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 맞다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우리의 조건은 굳이 뭐 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무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한대죠. 여러분 무한대에다가 100을 더하고 1000을 더하고 아니 1억을 더한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숫자를 대봐도 그것도 무한대인데 이게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은 또 야, 무한대가 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간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공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밤의 하늘을 보십시오. 밤의 하늘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보는 우리가 보는 것도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천문학자들이 나를 준 이 찍은 사진을 넣고 보면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뭐 얼마든지 가도 끝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이 지구도 멀잖아요. 근데 지구고 이 태양계 안에 점 아닙니까? 그럼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이 은하계 안에 또 하나의 점 아닙니까? 이 은하계는 또 우주로 가면 이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데서 지구 하나의 공간 빠진다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태양계 하나 빠진다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이 공간계. 이것도 공간이라는 것도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그런 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극 개념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는 것에 그 무한에 해당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조건이에요. 거기서 뭘 더한들, 이게 무슨 차등 개념이 있겠냐, 이게. 그런 개념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수고한 것에 두 달란트를 더 주고,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또 다섯 달란트를 더 주는, 뭐 이런 것의 차이는, 하나 서로 사이에서 차등 개념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두 달란트 더 주었나, 이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래서 상급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의 행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걸 자꾸 플러스 요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헷갈려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같은 상은 우리에게 어떤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송한 것을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표현 못할 행복과 만족을 갖게 하는 그런 상인 것입니다. 상급이죠. 하나님의 인정이다. 하나님의 인정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농담 삼아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비즈니스 계약 하나 성사해서 밀리부터 가게 되고 좀 상급자 한 사람 만나게 해서 미리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는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예배 현장에 올 때는 아주 더디고 말이죠. 늦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명약관하게 볼 것입니다. 정말 명백히 볼 거예요.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이에요. 무한인 것입니다. 상급 개념은 바로 그것을 내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차등 개념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살필 한 가지 내용을 이제 의롭다 하심과 해서 제가 쭉 여러 번 지금 벌써 14번째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이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그 끝부분에 덧붙여야 할 내용을 이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이 최후 심판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만에 끝내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못 끝냈어요. 다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그 뒤에 다음 시간에 수련회 마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최후 심판이 연결돼서 나와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2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최후 심판에서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최후 심판에서도 이게 여기서 의롭다 받은 게 그것까지 계속 유효한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느냐. 중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돼서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지금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가졌을 거예요. 한 가지 생각했을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어떤 법정적인 선언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최후 심판에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받을 그런 어떤 그 심판에서 우리가 형벌을 면하게 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법정적인 선언이 최후 심판에서도 유효한 선언인가? 그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뺀 겁니다. 그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행한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과 지금 의롭다 하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최후에도 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두 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혹 가질 수 있겠습니다.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최후의 최후 심판과 함께 있게 될 그 구원을 계속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 질문은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전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꼭 정리해서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이제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읽은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핀 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다와 함께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은 여기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또는 지금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말이 지금만 정죄함이 없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라면 이제 이것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로마서 전체에서 말한 내용과 이제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이제 로마서 8장에 여기 1절을 이렇게 시작해놓고 8장의 뒷부분에 나올 내용과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 8장의 뒤이은 말씀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3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왜 그래요? 8장 30절 이하에서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까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 8장 후반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장 1절의 지금은 그렇다고만 이런 내용이 뒤로 로마서 전체의 문맥과 8장이 뒤에서 말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게 될 때, 그러면 여기 8장 1절의 지금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결국 장차 최후에 있을 정죄함 또한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정죄 없음의 선언이, 장차 최후에 있을 정죄 없음의 선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실현되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문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최후 심판에서의 구원과 하나로 연결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이 예로부터 부정되어 왔어요. 교회들 안에서 부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게 더욱 거센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 안에서 이걸 부정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이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최후 심판 때에 있을 하나님의 판결을, 그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그 사람도 죽을 때 자기의 마지막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은 교황이면서 남들에게 사제권까지 행사하는 사람이 그런 것, 자기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확신에 대해서 자기들은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신자의 삶이 다 불안한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갖게 하고, 결국 의롭다함과 최후 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불확실성을 말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논지와 흡사한 주장을 이 개신교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찍이 먼저 그런 것을 앞서서 한 사람들은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이 로마 카톨릭과 별로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이제 해, 그런 것을 포문을 열었었죠. 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이 세관점 논자들이 더 정교한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의롭다 하심과 최종 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앞에서 8장 1절을 통해서 설명한 이런 것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굉장히 정교하게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주장하면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이미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이 없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고 보니까 이 삶이 없는 교인들에 대한 이 각성 속에서 그런 주장들을 더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김세훈 교수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 관점의 소위 이중칭의, 이중칭의, 곧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뒤에 최후 심판에서 또 한 번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칭의는 의롭다하심을 현재 의롭다하심과 최종 의롭다하심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일종의 단계로 설명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을, 주장의 어떤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게 되면, 가르침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후 심판이 그런 성격이 있구나라고 쉽게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아마 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톨릭도 그런 게 비슷했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체계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8장 1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온 사실을 더 부득불하게 상세히 생각을 해야 하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본문이 그런 본문이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꼼짝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가 논쟁적인 것은 다 피하더라도, 상세한 것은 피하더라도 최소한 내용이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두 번 칭의를 받는 것인가, 현재 칭의가 정말 유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오히려 이들 때문에 더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이중칭의는 먼저 현재 의롭다 하심, 이것을 첫 번째 의롭다 하심으로도 말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언되는 것으로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의롭다 하심을 그들은 최후 심판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말을 하게 돼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런 부활과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게 첫 번째 칭의는, 그러나 최종 의롭다 하심은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혹은 그런 삶에 기초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조금 차이를 발견하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나중에 최종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받을 의롭다함은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삶에 기초해서 받는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최종 칭의가 삶에 따라서 또는 삶에 기초해서 얻는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서 새 관점론자들은 칭의를 일련의 과정으로 말을 하면서 최종 칭의가 신자의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는 행함에 기초한 판결로서 또 의롭다함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기여를 해야만 하는 이런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논지는 이미 제가 앞에 빗나간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서두에서, 이 시리즈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옛날 이 청교도 당시에 율법 폐기론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속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삶을 이렇게 좀 마치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삶을 경시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 율법 폐기론자들은 청교도 당시에 굉장히 경건하게 힘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삶을 방만하게 하는 일이 이제 결국 파생됐는데,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의 반발에서 나온 것이 신율법주의예요. 신율법주의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요.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는데,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신율법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관점론은 마치 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뭐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감옥 보면 사상 자체는 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신율법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아무리 새로운 것 같아도 지금 시대에 몰랐을 뿐이지 뒤돌아보면 언젠가 있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신비적인 분위기 타는 거 있잖아요. 이 뉴에이지 운동, 1세기 영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다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것 아니거든요.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한계가 선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경험에 제한받고 시공간에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삶에 기초한 최종의 그 칭의, 최종 의롭다 하심을 이게 수용한, 이런 것을 수용해서 주장을 최근에 하게 된 김수현 교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한다 라고 덧붙이면서,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적인 복음 아닙니까? 구원파는 이것을 자기들의 신학적 확신으로 솔직히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대다수의 한국교회도 사실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의 구원파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인 칭의론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칭하셨어.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 곧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상당히 뭐가 우리의 현실을 막 잘 지적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글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설명한다고, 오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면, 정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결국 그는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이 전통적인 칭의론을 구원파적인 칭의론으로 말하는 오바를 하고 있어요. 김선인 교수는 이런 논리적인 비약 속에서 다음과 같이 치우친 주장을 뒤에 덧붙입니다. 칭의를 믿는 자된 순간부터 현재를 거쳐 최후 심판 때까지의 구원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전통적인 구원 서정론에 의거하여 믿는 자 된 순간에만 적용되고 그 후에 성화가 있는 것으로 논하면 칭의의 현재적인 과정, 곧 전통적으로 말하는 성화가 등한시됩니다. 그러면 윤리, 곧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되고 맙니다.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칭의론 가지면 윤리가 없어진다, 삶이 없어진다,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어디서 완성되냐, 계속 되다가 저 최종 칭의에서 완성된다. 그 칭의를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지에서 제가 지난번에 인용한 어떤 한 원로 목사님 또한 한 기독교 신문에 지난날에 자기 목회를 후회하면서 이 세 관점을 수용하여 그 신문에 말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덧붙였어요. 칭의받는 것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만이 아니고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칭의를 받아야 한다. 이분도 후회한다고 하면서 이런 칭의론을 성도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김수현 교수의 논지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 같이 그런 전통적인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안 갔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게 그런 교리를 가지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수많은 사람들, 조나단 에즈워즈나 휘치필드나 스펄전이나 제이시 라일이나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런 사람들, 로버츠 머레이 맥션이나 모나르 형제들, 로이 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교리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살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들, 전기를 남겨준 전기들 중에서 그 사람만큼 모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약이에요. 이전에 의롭다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으로 인해서 삶이 없는 교인들이 생겨났다고 해서 옛날에 신율법주의를 만들었듯이 이들 또한 같은 논지로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최종 칭의를 주장하는 격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미 말해온 바대로 한국교회 안에는 성경이 말한 의롭다 하심을 제대로 못 배워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이유로 성경이 말한 의롭다 하심과 최후 심판의 관계를 이 세 관점론자들이 말하는 이중칭의론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러면 질문이 제기되겠죠. 과연 성경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최후 심판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을 해요. 이게 사실 한꺼번에 연결해야 더 명쾌해지는데요. 부득부득 나누게 됩니다만은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을 봐야 됩니다.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많이 봐야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들을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 이 나머지 두 개의 본문이 남아있는데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이제라는 말이 여기 현재 정죄 없음에서 끝나지 않고 최후 심판에서도 정죄 없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로마서 5장 본문에서도 이제라는 말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을 통해 현재적인 의롭다 하심을 여기 5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그에 이어서 의롭다 하심의 미래적인 측면을 곧바로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9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 믿는 의리들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한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원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래로 말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직 성취되는 것과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9장 여기 9절 말씀은 현재 의롭다 하심이 장차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속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5장 9절과 10절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두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 끝에. 미래적인 완전히 성취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Already not yet이라고.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닌, 아직 최종은 남아있는 이 구조를 지금 여기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최종적인 모습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이 분명히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실제입니다.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런데 지금 받은 의롭다함을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과 연결지어서 그 현재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10절은 똑같이 의롭다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현재의 실제를 말한 뒤에 그 현재적인 실제 때문에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미래 시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말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현재와 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뭐 책 들어주기 봐야지. 성경책 봐야지.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시면 받았으니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현재와 미래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이 현재와 미래를 표현한 말을 잘 보면 우리의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롭다함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의 국면을 구원은 구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여러 국면을 중생, 거듭남으로도 말하고 회심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의롭다심으로도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더 넓은 범주로 말할 때는 구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을 설명할 때 여기서는 현재 받은 상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닌 이 연결고리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점 논자들은 현재의 칭의가 있고 따로 최종 칭의가 단계적으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두 번의 칭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칭의, 저기도 칭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의롭다 하심의 미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측면, 아니 구원 전체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구원의 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과 그 최종적인 구원이 어떤 관계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묘사할 때 그건 어떤 관계라는 것인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분명히 두 단계로 말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최후 심판에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서게 될 것이고 따라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최후 심판에 있을 판결을 역사 속에서 이미 받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있을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그렇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현재 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현재 우리에게 이미 가진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맨날 불안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구원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가지고 곧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연옥설도 주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8장 후반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뭐든 뭔지 미래나 장래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런 사실을 이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온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몇 년 동안 모여서 그들이 신조를 만들었을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런 소리 문답을 만들 때,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네, 90문답에 이렇게 성경의 기초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으로 먼저 90문을 했습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죠,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곧 의인은 최후 심판 때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최후 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최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판결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부활하여 심판받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심판의 대상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죄 없다는 선고, 그야말로 무죄 선고가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최종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얘기를 우리 행위에 따른 판단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최후 심판은 일단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공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롭다 하심이 그렇게 연결고를 가지고 최후 심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겠죠. 성경의 신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건 그럼 뭐냐, 이게? 그것은. 그건 도대체 뭐냐? 분명히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위에 따른 심판을 최후 심판 때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 구절들이 거론되는데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언급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주로 강조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그 본문과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 이렇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제가 고린도서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평가를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달란트 비유도 다 그런 것이에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특별히 오늘 이제 읽은 이 로마서 2장이, 예, 2장이 많이 사람들이 이제 거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세관 쫓는다들이 중요하게 여겨서 이중칭의를 주장하는 그 본문이 이 바로 로마서 2장 본문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주로 의롭다 하신 자와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만 제가 간단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2장에서 이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최후 심판과 그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장 6절을 응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법적인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장차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본 바대로 3장 이후에 의롭다 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3장 여러 번 봤잖아요. 5장에도 보고 다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연관지어서 그 과거 시제를 쓰면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의롭다다는 말을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미래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적 논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의 칭의가 남아있다. 최종 칭의가 최후 심판에서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로 본문은 또 한 번의 칭의를 최후 심판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세관적 논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순종을 하여서 그 순종의 기초에서 최종 칭의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 선행, 행함 이것을 굉장히 강조, 순종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관점에 대해서 이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그들이 제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어떤 원로 목사님의 후회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도 얘기했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들에게 다 공부를 시켰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그때 그 배운 부목사가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 영향받은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쯤이면, 아니 다음 세대도 없어요. 지금부터 벌써 이르는 것을 가르칠 것이에요. 그 배운 신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전사를 하면서 아마 그게 가르침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이 본문이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가지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무런 이의도 생기지 않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겁니다. 이제는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어떤 개혁주의 교단에 속했느냐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책을 선택해서 어떤 걸 읽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다 과거 시제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미래 시제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앞에 문맥에서도 그런 걸 설명하지만 일단은 이 내용을 의롭다 하다는 말을 로마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일단은 로마서 전체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만 가지고 이게 지금 앞에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미래시니까 그들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3장에서 우리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행한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인데 그 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율법을 행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그 조건에 있어야만이 최후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맥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가서 설명할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롭다하다는 단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관적 논자들은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미래 시대로 썼다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의롭다하다는 의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면서 두 번 칭의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뒤에서 언급되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 특히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본론적으로 말하는 3장에서부터 말하는 그런 이하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뒤에 2장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6절의 이 내용은 조금 축소시켜요. 자, 2장에서 최후 심판과 의롭다 하심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바울은 16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뒤에서 말할 나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여기 와 16절에서 나의 복음, 뒤에서 말할 나의 복음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복음은 지금 자신이 전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장 6절 이하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 그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은 모두 바울이 2장 16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나의 복음과 관련해서, 뒤에서 설명할 나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고, 결국 최후 심판이 나의 복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앞에 미래 시제만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13절 표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라는 말을 포함해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모든 내용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뒤에 3장 21절 이하에서 상세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2장 6절 이하는 이해를 이해해야 하고 최후 심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뒤로 3장으로. 자, 그런데 그가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먼저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니,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는다고 앞에서 했으면 그게 현재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궁색하게 율법의 행위는 특정 행동이다라는 해석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아요, 해석을. 아니요,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문맥상에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조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의롭다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장에서 말한 것이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있게 된 의 때문에, 그가 율법을 다 순종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면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외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난 것을 얘기하죠. 그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바로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장차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것은 지난 두 시간 동안 말했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인 것을 입증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시면 의롭다 된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여기에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이 용어를 덧붙여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행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그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부케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어요. 먼저 죄인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용인되는 것이 있고,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장차 그것을 입증하는 열매를 통해 선언되고 증거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을 증거된 것을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칭찬의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의롭다심과 최후 심판에서의 그런 인정을 그는 믿음에 의한 칭의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위에 의한 칭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한 칭의의 두 측면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장차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세간지 없는 자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우리들이 행함에 따라서 또 행함의 기초에서 최종 칭의를 받고 그때 최종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과 그가 그것을 드러낸 증거를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선언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함의 기초에서 최종 칭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흠 많고 불결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토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 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는 의가 불완전하고 그분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음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불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속죄가 완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간지 없는 자들이 이 최종 칭의에 비중을 둠으로써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 곧 그 모든 것의 근거요 중심인 그리스도의 순종, 특히 완전한 속죄에 의한 의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사실보다도 최종 칭의를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린 삶,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해요. 사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를 얘기하면 그 중심부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분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은 딱 패스를 빨리 해놓고 그 다음부터 최종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린 삶이 중요하다면서 성령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우시는 이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롭다 하심과 관련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이것을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아, 최종 칭의가 그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끌린 삶을 잘 해야 되는구나.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최종 칭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보다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이 순종을 의롭다 하신 것에서 더 부각시키는 것은 이거 뭔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식이 나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죠. 자, 죄가 무엇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고 보세요. 최후의 심판. 그게 이 죄에 대한 심판 문제를 그러면 이들의 견해를 따라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에 이끌린 삶으로 해결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문제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린 삶으로 해. 성령에서 인간의 죄 해결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서 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 문제를 성령이 이끌린 삶으로 최종 그것을 따르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문제를 삶으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안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죄를 해결했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뒤로하고 그 복음의 열매인 삶을 강조하면서 성령에 이끌린 삶으로 죄에 대한 심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하지만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조건에서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며 선언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후 심판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심판의 대상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최후 심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함이 함께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 그게 아니라 repentance, repent가 아니라 회개, 카운팅하는 거죠. 회개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바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겨우 걷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위가 없이 겨우 구원 얻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함을 많이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행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함과 관련해서 드러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 자체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 자체는 칭찬과 상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행함을 회개하여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행한 것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 때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결국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온 것을 받아주시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것처럼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의 복됨을 현재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그의 말씀을 조차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를 힘써 맺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적당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화도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걸로 스톱될 수가 없습니다. 성화를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이윤을 남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최후 심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줄 것이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리젝트 돼요.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적당히 생각해서 예수 믿는 문제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 살 것이 아닙니다. 정녕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게 장차 드러날 공적으로 인정될 때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한대 이제 그 이후로 공적 증거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신과 그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연결돼서 갖는 것이에요. 이것과 무관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그 이후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서의 삶 또한 가치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셔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데 요즘 자꾸 무슨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데 자꾸 주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단이 제시하는 믿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것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의롭다움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여러분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십니다. 그 주변 사람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의롭다 하신 것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밝히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운명으로 이어서 나아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수 믿는 자 된 것의 복됨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미적될 것 없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